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여 다들 해치지 않아 난 연습하고 활짝 웃어 보여도 어울리지 않나 봐 사람들의 말해 잊자마자는 서늘해져 멋진가 But I don't care No I don't care 그때 나 향해 걸어오는 너 어지러워네 Who's that? Who's that? Who's that boy? Hold up I am in the castle 제발 끝에 놓고 부족한 집 나의 맘은 dry ice 영하의 온도 얼음처럼 섬뜩 차가운 queen I wanna listen 궁금해 너 무슨 말을 할지 그 사연 느낌대로 어디 한번 뱉어보겠니 넘치는 패기 생긴 것도 제법 cute 한여름의 태양 같은 그 눈빛 눈을 뗄 수 없거든 너라면 좀 어떨까 함께해도 좋을까 상상을 좀 해봤어 You and me 모르지 그때 나 향해 손을 내밀어 어지러워네 Who's that? Who's that? Who's that boy? Hold up I am in the castle 제발 끝에 놓고 부족한 집 나의 맘은 dry ice 영하의 온도 얼음처럼 섬뜩 차가운 queen I wanna listen 궁금해 너 무슨 말을 할지 그 사연 느낌대로 어디 한번 뱉어보겠니 그래 혹시 혹시 많을 많을 너라면 이런 내 마음도 녹일 수 있을지도 사랑도 따위 한번 내볼까 어디 에이 각오해 니 ready Watch it burn Hold up I am in the castle 저 별 끝에 높고 표적한 집 나의 맘은 dry ice 나의 온도 얼음처럼 상득 차가운 queen I wanna listen 궁금해 너 무슨 말